Yeah, uh-huh. Our love should go on. Yeah, yeah. Our love should go on. Hey, ma, you baby like this. 사랑이란 느낌이 찾아와 그대와 눈물이 날 만큼 벅차올라 내 맘 너를 본 그 순간부터 계속했어 우선을 바래왔어 지금은 닫혀있는 아직 열 수 없는 그대 마음 모든 것은 다 해 너를 채울 변함없는 진심은 무엇보다 더 깊어 변치 않은 향기 누구보다 짙어 널 마주한 순간부터 Stand attention You make me fresh in the moment 익시 그대는 영원한 내 영혼이 쉬시 만 지장 내 심장은 너를 위해 뛰기 시작 Not forever, let's forever All 내 맘 다해도 잡히지 않는 볼 수도 없는 널 그대도 좋아하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은 꼭 계속돼야 해 She always back She always back You want my girl 널 마주한 순간부터 Stand attention You make me fresh in the moment 익실 그대는 영원한 내 영혼이 쉬시 내 가슴도 그댈 끝이도 진동 시작 하루 종일 전화 쉴 새 없이 만지작 내 심장은 너를 위해 뛰기 시작 Not forever, let's forever All 내 맘 다해도 잡히지 않는 볼 수도 없는 널 순간 얼음처럼 얼어버린 날 녹여버린 와우 너의 눈웃음 천천히 다가와 내게로 와우 와우 와우 느끼는 대로 와우 그대로 나를 봐 All about you, love you, I wanna be with you, only you 그대에게 슬픔은 없게 기대봐 나의 어깨 너 원한다면 눈을 맞출게 Run forever, let's forever, oh